민주공고 주최사 상연고 전국위원회가 8월 29일 조선청년운동은 승리와 영광의 역사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글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우리나라 청년운동 발전에 싸우신 불멸협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오늘 조선 청년들은 경야는 김종은 각하의 현관용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보위에서 영웅적 위원을 창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대외 로스 통신도 조선에서 청년절 경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